바람이 분다. 참아내기 힘든 거센 바람이 내게로 불어온다. 이 세상에 날 대신할 사람은 쉬어갈 자리 마저도 믿어왔었던 작은 진실조차도 이젠 남겨진 것이 없다면 내일의 내가 두려워진다면 잠시 두 눈을 감아 울어봐. 일어나 다시 힘을 내 너에게 꿈이 있잖아. 저 하늘에 태양처럼 살아가야 해. 갈 길이 멀어졌다면 이제 누구도 내 곁에 없다면 잠시 두 눈을 감아 울어봐.